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한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북한이 작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언행이 회담에 대해 약간의 진전된 흐름이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문호를 계속 넓히는 가운데 최근 4박 5일간의 체류기간 제한도 풀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이 가슴을 열고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쳐둔 남북 대화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산 곡물 수입분을 평년보다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4일 전했습니다. 남한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북한이 작년에 보였던 여러 가지 입장이나 언행이 회담에 대한 약간의 진전된 흐름이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핵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재개가 언제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본부장은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부터 들은 북한과의 협의 결과 내용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것은 말씀드릴 만한 것이 아직 없다며 북한은 기존의 입장들을 대체로 견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방미설과 관련해 미국 학술단체의 초청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아직 그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지워스 대표 일행은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25일 남한을 방문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성락 본부장과 면담을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지워스 대표는 일정을 마친 뒤 26일 일본으로 이동하고 성김 수석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장관급 전략회의에 맞춰 미국으로 조기 귀국할 계획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문호를 계속 넓히는 가운데 최근 4박 5일간의 체류기간 제한도 풀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4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여행 전문인 미국 일리노이주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위니 루 부대표는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월터 키즈 대표가 지난주 방북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앞으로 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시작한 2002년부터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달리 미국인 여행자의 경우 공연 기간인 8월부터 10월 초까지만 방북을 허용하다가 지난달 말 조선국제여행사를 통해 연중 상시 관광을 허용했지만 4박 5일로 제한된 체류 일정은 그대로 유지했었습니다. 위니 부 대표는 그러나 미국인들이 중국에서 기차로 국경을 넘어 북한까지 여행하는 상품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며 열차 이용이 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계속 북한 측의 열차 이용을 허용해 주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남북이 가슴을 열고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쳐둔 남북 대화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남북이 북핵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일 것이며 더 큰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기 마련을 통해 미래로 향하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이며 대화를 통해 상호 간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중국산 곡물 수입분을 평년보다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4일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춘궁기 시작을 앞두고 올 들어 2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식량의 규모가 예전 같은 시기보다 많고 중국산 식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등 약 20만 통가량의 곡물을 유상 및 무상거래 형식으로 조달해온 것으로 남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11월 단행한 화폐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발생한 식량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다시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9일자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소식지를 통해 북한 무역성이 각급 무역회사에 식량 수입을 강력하게 독려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최정락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인권기록보존소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곳 남조선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제공되는 북한인권이야기 진행을 맡은 유경입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강조되는 인권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그리고 인류 리익이 정비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생명 보존의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개혁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국가들의 법적 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하죠. 이를 위해 인류는 1948년 12월 국제연합 즉 유엔청에서 모든 나라의 인민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채택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모든 국가의 지도자와 인민의 국제적인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크게 민주주의 국가의 인민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사회문화적 권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는 생명과 자유를 보장할 권리 그리고 증거가 없이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리장에 구금하는 일과 강제 처방을 금지한 신체 안전에 관한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조직을 내어놓은 곳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권리는 나중에 추가된 권리로서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식량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노동권,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와 공동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인민들의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이 정한 최선의 국제적 기준,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적 임무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북조선의 인권 상황의 열악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 인민들이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바깥 세상에 알려진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실상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탈북자들이 외국으로 탈출하여 북한이 인권 실상을 말해주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지 나라인 북조선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한국, 외국이 또 다른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말해준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인민들은 북조선 인민들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에게 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이 인권 실상에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 북한 인권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지난 세기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200만 명 이상이 식량 미공급 사태로 굶어 죽었고 지금도 꽃집 위에 힘없는 노인들이 먹을 곳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이 백성들에게 식량을 분배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문제는 국가가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민들의 삶. 전 분야에서 자유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일찍부터 자유롭게 개인적인 소도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면, 또 인민들의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더라면 식량 문제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에게 말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정치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제일이고 그 외에 미얀마나 이란 등 겨우 서너 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소라는 통제구역을 두고 20여만 명의 정치범들과 부가족들을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에 혹사시키는 것도 국제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개화사나 노동 단련대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적게 주고 병 치료를 해주지 않는 것 등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아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또한 전 세계 인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청사를 하는 곳과 구류 장에서의 포악과 검은, 어떤 가족들을 산골짜기 같은 한심한 것으로 강제 추방하는 일, 중국에 나갔다 잡혀왔다는 이유만으로 힘든 처벌을 받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북한의 인민들이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 인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이야기의 이 시간에는 한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기록한 북한에서의 인권피해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원이나 보위원, 인민군 군인들, 노동당 간부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일도 빼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기관 근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인민들이 인권을 보장하게 되는지를 해설해 드림으로써 그들의 위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북한 인권 이야기를 통해 지금 북한이 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북한 인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죠. 기혁아,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어제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거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대체 뭐니? 네, 남조선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사무실과 간단한 주거시설이 함께 합쳐진 공간을 말합니다. 영어로 사무실을 가리키는 오피스와 숙박을 가리키는 호텔이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죠. 최근에는 남조선에는 주거 기능을 강화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서 독신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 기혁아,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어제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거든. 전화하지 그랬어. 도와주러 갔을 텐데 말이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현재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체험했고 이제 남조선이라는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승희동지의 최총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희동지 사무국장 최총아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민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가 시간에 대해서 좀 말하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럴 땐 여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겠는데 한국 국민들이 지금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는 데서 이야기하면 우리 북한 동포 형제들이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한양대 다니는 아들을 함께 강원도 스키장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하도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물론 눈이 많이 오게 해서 스키장 찾아가기까지 상당히 차가 힘들더라고요. 찾아가고 보니까 정말 그 광경에 놀랐습니다. 날씨가 요즘 몹시 좀 추웠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했는데 스키장이 정말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처럼 사람반 눈반으로 사람 천지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어린애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오고 그 친지들이 함께 오고 남녀 연인들끼리 함께 오고 이렇게 해서 벅적거렸는데 스키장이 그래서 꼭 메어서 사람이 새카맣게 뒤범벅이었는데 그래도 넘어지면 넘어졌다고 웃어대고 잘 내려오면 잘 내려왔다고 박수치고 하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전 여기 가서 생각되는 바가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면 어떻게 이런 여가 시간이 있겠고 스키장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비단 스키장뿐만 아니고 이 겨울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행입니다. 등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등산이라는 말 가끔 듣긴 했는데 등산이라고 하면 지정된 사람들이 정말 등산가들만 다니는 걸 이렇게 생각했지 언제 여가 시간에 등산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남녀노소 불문하고 늙으니까지 정말 등산하고 있는데 등산 배낭을 다 준비하고 등산화 준비하고 산에 올라가면 좀 춥다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개모자들을 다 가볍게 쓰고 그리고 산행을 하고 있는데 산 정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산 테두리 도로를 따라 돌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보지 않고는 말만 들어서는 모르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준비하고 올라간 늙은이들 이젠 뭐 70이 넘은 늙은이들까지 부부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그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산행을 하는 걸 볼 때 아 정말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 또 젊은이들끼리도 쌍쌍이 손들 잡고 산행을 하고 산정이 올라가선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을 씻으면서 앉아서 환담하는 것들 볼 때 또 그리고 산정이 올라 저만큼 사진기 내들고 사진 찍고 하는 걸 볼 때 아, 이 사람들 정말 여가가 있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게구나. 물론 북한 주민들은 이 한겨울 땔감 때문에 산이 올라가는 건 많겠죠. 하지만 놀러 간다고 생각할 때 아,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물론 그 산행뿐만 아니라 기타 그 여름이면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도 한 가지죠. 내 일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정말 물반 사람만이 커서 뭐 복잡거리고 이런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삶이 보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걸 볼 때 아, 이건 정말 선진국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결혼식 하면 남자 측, 뭐 신부 측 해가지고 집에서 음식들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걸 상차림하고 뭐 정말 옛날식으로 그 조선시대식으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북한에서는 자랑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결혼식이라는 걸 정말 순수식을 하고 먹기 위한 결혼식 보담도 축하하기 위한 결혼식을 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들 하고 신혼 신부는 틀림없이 신혼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제일 가까이 그 쉽게 가는 게 제주도고 제주도에 가서도 고급 호텔에 들어서 즐거운 밤을 보내고 바닷가에 가서 하루 동안 충분히 유람을 하고 돌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커플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녀가 같은 옷들 입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좀 더 즐거운 시간 보내려면 외국에 가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여기 홍콩을 비롯해서 태국이요 하여튼 동남아시아의 정치가 좋다는 데는 다 찾아가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오는 거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부부간 또온 가족이 함께 외국 나들이를 하는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할 수도 없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제주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는데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함께 손잡고 제주도 여행도 하고 또 백두산 관광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여유 시간을 보낸다는 게 단순히 그것을 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북한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한 주민들도 정말 먹고 입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가 시간을 충분히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도 이런 날이 오라지 안에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꿋꿋이 통일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총아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 땅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방송의 김은호 기자가 매주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 계시는 탈북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자를 찾아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남한에는 현재 1200여 명의 탈북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탈북 대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서 지식을 배워 사회 각 전문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인의 꿈이라는 탈북자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중국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학생들과 남한 학생들이 꿈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한 꿈을 재설정하고 또 자신에 대한 동기 여부와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3살인 김영희 씨는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대학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도서관에서 전공 관련 서적을 읽으며 다음 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지만 대학생활 4년만큼은 공부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희 씨가 남한에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북한에서의 최종 학력은 초중학교 졸업이었습니다. 당시 김영희 씨는 나이로 치면 고등중학교에 다녀야 했지만 그가 12살 때 북한의 기와 상황으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이 보살핌 하나 없이 5년을 꽃제비로 근근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7살 되던 해에 남한으로 왔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한 학기가 저는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이 너무 두려웠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대학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강신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게.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 같은 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 북한에서는 뭐 감옥 같은 게 지정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에 맞는 감옥을 설정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라서 처음엔 너무 어리버리하게 막 수강 신청도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발부터는 사실 두려웠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숙기가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봤는데요. 나중에는 생각하니까 뭐 창피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물어보고 하면서 한 학기를 훌쩍 보낸 것 같습니다. 남한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씩 합해 모두 12년을 공부하지만 김영희 씨는 중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4년에 끝냈습니다. 이것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학원에서 재수한 기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가지 못하면 남한에선 대학 입시 학원이라고 민간이 운영하는 입시반에서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사회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닌 입시 준비생으로 허공에 붕 뜬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처음 실패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대학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겨울까지 시간을 가장 고통의 시간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김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초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초조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가 없었을 때 저는 초조함이라는 것도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목표도 명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할 때 저는 오히려 그러한 목표와 동기가 초조함을 극복하게 한 건 아닌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년 동안이 오히려 저한테는 초조함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준비 시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김영희 씨는 대학에서도 성실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배우고자 하는 우욕이 합해지면서 성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나왔다고 하네요. 시계처럼 돌아가는 김영희 씨 일가는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6시 30분에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밥도 먹고 보통 9시에서 한 10시 정도의 수업을 받는데요. 평균 한 3시나 4시 정도의 수업이 끝나요. 예. 그러면 저는 바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기숙사에 돌아와서 6시 정도의 밥을 먹고 좀 쉬다가 또 7시부터는 도서관을 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요. 보통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와서 일기도 쓰고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남한 대학 생활은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 규정이나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희 씨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시간표를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하는 공부라 신바람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강의는 녹음을 해서 저녁에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읽으며 자신이 공책에 정리해서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탓인지 1학기 성적이 참 잘 나와서 2학기부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에서 체득한 전략정신이 몸에 배었다는 김영희 씨에게 탈북 대학생이 돈 관리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용돈 같은 거는 사실은 저는 어디 받는 데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요. 돈 같은 건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예,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주로 많이 사는데요. 책값이 요즘 워낙에 비싸가지고서요. 책도 많이 싸고 하면 핸드폰비 나가고 하면 평균 한 7만 원에서 그 정도를 씁니다. 예, 잠자는 시간을 빼면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자율학습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과연 그가 느끼는 대학은 어떤 곳일까 하는 우구심도 들었습니다. 물론 고급 지식을 전달하는 따분한 곳이 대학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남한 대학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이 바로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유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자유를 느꼈는데요. 그 자유라는 게 대학에 와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우선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배울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하고 싶다면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또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남한에서 대학 1학년 1학기는 보통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각종 동아리, 다시 말하면 대학 서모임이 수련회도 많고 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웃고 떠들면서 대학 교정을 걷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작은 재미나 흥미로움을 뒤로하고 자신이 계획한 꿈을 향해 하루를 쪼개 쓰는 김영희 씨는 분명히 꿈을 이루려고 몇 가지 자신과의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예, 제 생각인데요. 저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해이되지 않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굳이 반신반의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보다는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믿어주는 그 마음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언론사에 취직해 다양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김영희 씨는 열심히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남한 대학생 중 한 사람으로 새 삶의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탈북자의 꿈,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영희 씨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정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쿨하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수년 전 동남아시아의 큰 지진과 해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일터를 잃고 살아갈 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더 경악할 사건은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조직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갈 곳 없고 먹을 것 없는 어린아이들을 사창가로 뒷골목으로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구호손길이 줄을 잇고 있는 현장의 한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재앙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것은 인간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상처받은 이웃이 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나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어떨는지요.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고려대학교 교수이며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연구소 소장이신 조영기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정일 정책이 실패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최근에 실시한 화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30일 김정일은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권과 신권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였죠. 그런데 남한에서 지금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점은 과연 화폐개혁이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김정일 정책이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장마당에서 상품을 원활하게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김정일이 나누어주는 배급제에 여러분들이 순응하는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의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화폐개혁과 함께 북한은 종합시장에 대한 거래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통제를 철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영종합시장에 대한 통제를 철회했다는 것은 국영상점 복원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필요한 물건을 장마당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나누어 주는 배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양강도 해산시, 함경북도 온성군 등지에서 기존의 종합시장이 다시 개장되었다고 하네요. 단순히 종합시장의 개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달 말까지 킬로그램에 400원 하던 쌀 가격이 최근에는 한 250원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화폐개혁 이후에 외화 사용 금지로 시장 환율도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장마당이 개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합시장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작년에 북한의 화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줄곧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화폐개혁은 김정일이 스스로 자기의 목을 조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합시장을 김정일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더라도 종합시장보다가 훨씬 더 나은 제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힘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철회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부의 공급체계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내부의 공급체계의 완벽한 붕괴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라디오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해서 노동신문이나 평양방송에서는 보도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귀를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보면 바로 사회혼란이 매우 격심해졌고 이 사회혼란은 바로 민심의 동요를 가지고 왔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폐개혁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물자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 물자 공급을 김정일은 이제 어떤 정책을 쓰든지 수단을 쓰든지 방법을 쓰든지 동원을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매상점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쌀 1kg에 40원대에 구입해가지고 20원대에 판매를 한다고 화폐개혁 이후에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돈도 없는 나라에서 또 밑주고 물건을 판다고 그러네요. 급하니까 배급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매상점에 쌀을 내다 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협동농장 농장원들에게 작년에 가구당 한 400kg 정도의 현물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량이 시장에서 종합시장에서 킬로그램당 400원 하는데 수매상점에 40원에 내다 팔 바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화폐개혁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폐개혁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여러분들이 김정일에 대한 반감이 많아지니까 가슴 속에 적개심을 품으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임금조로 15만원부터 최저 16,000원까지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식량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 김정일이가 돈을 조금 줬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나머지 식량들은 협동농장원들은 꼭꼭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화폐개혁이 작년 11월 30일 날 일어났으니까 지난 한 2개월 동안 북한 내부 상황을 지켜보면 북한에서는 화폐개혁하고 시장 폐쇄하고 외화 통제를 해서 완벽하게 배급체제로 쉽게 표현해서 김정일의 성군체제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되돌아가려고 그러면 어떤 논리여야 하느냐, 그것은 화폐개혁, 시장 폐쇄, 외화 통제의 방법이 아니라 생산체제를 먼저 복원하고 국정가격을 재조정하고 국영상점을 복원하고 시장을 통제하고 외화를 통제하고 그러고 난 뒤에 화폐개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금융전문가,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이어받는 사람이 아마 김정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하네요. 나이 28살 먹은 사람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화폐개혁이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의 반증 자료로 노동당 재정기획부장 박남기 위원장을 정치범 수용소로 자천시켰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박남기 노동당 당 재정기획부장은 어떤 인물인가? 국가 양곡 전매제를 2005년에 도입했고 개인수공업과 서비스업 통제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배급체제, 계획경제체제로의 복원을 위해서 김정일에게 헌신했던 김정일의 종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화폐개혁을 한 두 달 뒤에 정치의 전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김정일의 화폐개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사람 사라졌습니다. 노동당 영화부장 최익규가 사라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갔던 한 것 같습니다. 최익규 부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당내의 영화와 무대 공연 부분을 전담하는 책임당 부장입니다. 최익규는 선전선전 활동, 영화 공연 활동을 통해서 김정일의 우상화 작업에 매진했고 김정은 후계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제적으로 주도했던 박남기 부장이 사라졌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화 부장 최익규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화폐개혁이 계획경제체제로의 복원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질책인 것 같고, 영화부장 최익규가 사라진 것은 바로 화폐개혁에 대해서 선전선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값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폐개혁이 실패한 것은 삼척동자 어느 세 살 먹은 갓난애기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김정일의 경제정책은 하나 둘 잘못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신문에 이런 내용이 실렸더군요. 여러분들에게 강릉이 밥을 먹이게 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그 강릉이 밥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김정일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혁과 개방하는 방법 이외에 나머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가지고 지켰던 종합시장도 바로 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김정일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정일을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서 남녘에 살고 계시는 엄명옥 씨의 사연입니다. 작년 서울에 종착한 엄명옥 씨는 함경북도 경성군에서 헤어진 어머니 리정희 씨를 찾고 계시는데요. 본방송국으로 어머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엄명옥 씨의 어머니 리정희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이 세상엔 수많은 숫자가 난무합니다. 통계와 자료 등이 모두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 세상을 보는 잣대도 숫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은 어떠할까요? 계속해서 숫자로 보는 남조선 이야기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는 숫자로 보는 남조선 시간의 안윤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조선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보다 정확한 숫자와 수치에 근거해 전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 시대는 태어나는 어린 아기도 응아 하고 울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나 하고 울며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비록 옛적부터 전해 내려온 민속 속담은 아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돈, 즉 금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만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이야기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돈 이야기는 절대 금기시하였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요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돈과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돈 맛을 알게 되면 되바라진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요즘 세상은 그런가요?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해 눈을 뜬 사람일수록 풍요한 미래를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도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제 도서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돈의 중요성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 이후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계 23개국 2만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65%가 금융위기 이후 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고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69%가 돈을 성공의 증표로 생각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인도와 일본이 각각 67%와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돈을 성공의 상징으로 간주한 전체 응답자의 비율은 43%로 조사됐으며 캐나다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7%에 그쳤는데요. 놀라운 것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도 한국, 중국,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는 33%를 기록한 것입니다. 돈이 더 중요해졌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돈을 성공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비율도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한 세대별 35세 미만 집단을 조사한 결과 71%가 돈이 더 중요해졌다고 답한 반면 35세 내지 54세 집단과 55세 이상 집단에서는 각각 61%와 52%로 나타나 젊은 층이 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돈을 성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35세 미만 집단과 35세부터 54세 집단 및 55세 이상 집단에서 각각 48%, 40%, 35%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의 차이는 돈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높아가는 돈의 가치는 김정일의 학종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소위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칭하에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배척하고 집단주의 우세화를 강요하는 북한은 인간도 돈도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국가가 없는, 즉 김정일이 없는 국민이란 있을 수 없다는 황당하고도 무례한 궤변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권한의 시기를 겪으면서 또한 작년 11월 말에 전격 단행한 화폐 개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개인이 있어 집단이 있고 집단이 있어 사회가 있으며 사회가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가 있어 영도자가 있다는 민주주의 생활 방식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것을 영도자를 위해 복종해야 한다는 김정일식 사회주의 사고 방식을 깨고 개인과 돈의 중요성을 새롭게 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 주민들은 대대손손 신의 존재로 하늘같이 떠받들고 모셨던 김정일 정권은 믿을 수 없어도 더는 믿을 수 있다는 확고한 개념과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 안유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철의 장막에 가려진 동토의 땅 북조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북조선이 궁금하다. 진행해 자유북한 방송국 오주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이 궁금하다의 진행을 맡은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북조선 이야기 중 하나인 김일성의 생일에 얽힌 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북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규정하고 있는 김일성의 생일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김정일의 68번째 생일 당시 북조선은 무조건적인 충성을 촉구하는 사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전날 평양에서 10만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조선 인민들은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이 어떻게 거행되고 있는지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과 남녘 국민 여러분 모두 TV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익히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북조선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이 기념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무렵부터입니다. 1912년 출생한 김일성은 당시 환갑의 나이였으며 그는 같은 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주석직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1974년 4월부터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는 이름 하에 북조선 최대의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이 최대 명절로 지정된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 내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 지정과 같은 해인 1974년 후계자로 공식 지정된 김정일은 역시 같은 해 수령신격화의 근간이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김일성의 생일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후부터 김일성의 생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과 광복절보다 더 큰 명절로 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김일성화 전시회가 열렸고 평양과 각 지방에서 대대적인 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축포를 쏘아 올리는가 하면 김정일의 생일이 명절로 자리 잡은 1982년 무렵부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들을 인위적으로 초청한 뒤 꽃을 바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마치 김일성이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인 양 허위선전을 했습니다. 물론 보름 전부터 평양 등지에 삼엄한 경비를 펼쳐 외국인들로 하여금 북조선의 열악한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재자의 권좌를 지탱하기 위해 아버지의 후광을 필요로 했던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김일성의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 약 8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금수산 기념궁전을 방문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참상 속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김일성의 생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인간 이하의 행각을 저지른 북조선 독재정권은 이후 한 발 더 나아가 근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짓들까지 저질렀습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작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탈북, 남조선에 정착한 장진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일은 1999년 이른바 김조실록 편찬을 당에 지시했습니다. 과거 2조 시기에 왕들의 업적을 조선왕조실록으로 기록한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문건으로 남겨 떠벌리도록 한 것입니다. 김정일의 지시가 떨어지자 곧바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출생 때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때까지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기록된 김조실록의 내용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작가들은 없는 기록을 꾸며내 닥치는 대로 기록했으며 광복 이후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도 엉터리로 창작함으로써 김일성과 그의 아들 김정일을 무조건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 부자의 실체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사회과학원 대신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된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가 집필을 맡았으며 100일 연락서와 26 연락서에서 선발된 우수한 작가 8명이 평양 대동강 구역 청류삼동의 문수초대소 독방에 각각 감금된 채 김조실록을 편찬했습니다. 문수초대소는 월북자를 조사하는 장소인 만큼 비밀이 새어나갈 수 없는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이들 작가는 노동당 역사문헌은 물론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중앙재판소 등의 기록들을 닥치는 대로 수집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가관인 내용이 김일성의 유년 시절을 담당한 작가가 창작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김일성의 유년 시절을 기록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은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고심하던 중 타이타닉이 침몰한 1912년 4월 15일 서양에서는 해가 졌지만 동양에서는 해가 솟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목까지 창작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의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실상 1912년 4월 14일이며 김일성의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대서양에서 빙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침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까지 속여가며 김일성 신격화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듬해 4월 완성된 김조실록은 현재 노동당 역사문헌고에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김조실록을 김일성 동지의 혁명실록을 펼치며라는 영상 매체로 만들어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했으며 2004년 무렵부터는 김정일 자신에 대한 내용을 김조실록에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북조선 독재자들의 생일에 얽힌 비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Yeah. 하지만